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일상 계관인이며 인민과학자, 원사, 교수, 박사인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김재은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2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.